motion. Oh, oh, you're making my motion. Baby, 난 모를 거야. 내 맘에 불을 지펴. 꺼지지 않게 좀 서둘러. 해가 저물기 전에. 눈동자 속에 스파클 둘만의